아멘. 이제 오늘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정의하고 또 죄를 정의하면서 구원 얻은 자들의 생활적인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비단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요,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민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 이런 영적인 갈등이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고민, 이런 갈등조차 못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 갈등도 소위 거룩한 고민이 있고 거룩한 갈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또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인생의 그 속사람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하여 변화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선악이 마음속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변화받은 성도들 속에도 이렇게 똑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즉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이 함께 있다는 그런 사실 말입니다. 스스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한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통 생육 법으로 출생한 인생들은 한결같이 이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공존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다. 사람의 본성이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누가 능히 사람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인정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선악이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공존한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이 사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믿음의 출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이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은 이처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법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속사람의 생활 속에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두 가지 법을 언급합니다. 우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 속에는 결국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두 법을 섬기고 있다고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 굳이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숨김없이 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약간은 모순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사실 앞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이런 공존하는 두 법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고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아홉기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귀한 진리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또한 이미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질 수 있고 원래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인 죄의 법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는 것은 두 법 사이에서 확실하게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법이 있대 뭐 그래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법 사이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울의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말이죠.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글자로 뭐예요? 시체입니다. 시체. 예. 죽은 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로마 시대의 사형법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는 죄수를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형수를 옷을 벗기고 이미 죽은 시체를 등과 등을 붙여서 묶어놓는 그런 아주 악랄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 사람의 생살과 죽은 시체의 썩은 살이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 산 사람의 살이 썩어갑니다. 따라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산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형제도를 자신의 마음의 갈등구조 속에 사도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산 사람은 거듭난 심령을 말하고 옛사람은 시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붙어있으며 도저히 떼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신실한 고백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25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매순간 이런 갈등 속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쳤던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도 깊은 영적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김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알아서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